next week. 아무도 널 보지 못하게 할래. 달빛에 널 감춰 나만 볼 수 있게. 너와의 기억을 모아서 저 달빛에 새겨나가. 밤하늘 yeah 너와 나로 물들일래. I see you 너를 봐 눈부셔. You see me 나를 봐 설레어. I see you 너를 봐 눈부셔. You see me 나를 봐 모든 게 멈춰. 너에게 빠져들어. Baby you're so beautiful. 길을 뜬 너를 눈부셔. You see me 나를 봐 모든 게 멈춰.